ASMR 고요의 제이웬디입니다. 요즘 층간소음부터 길거리 경적, 또 공사 현장음까지 현대인들은 갖가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음이라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일명 착한 소음이란 것들이 있어요. 일상 소리를 재현해 만든 콘텐츠인 ASMR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해석하면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하네요. 이런 착한 소음들은 뇌를 자극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이나 소리인데요. 연필로 글을 쓰는 소리 같은 것, 또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소리, 또 요즘 귀를 파주는 그런 소리나 영상들이 꽤 많이 인기가 있는데, 네, 이런 소리들을 아마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잠이 솔솔 오게 한다는 이런 영상들은 저처럼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ASMR 관련한 동영상들을 즐겨찾기 해서 보기도 하고 많이 찾아보기도 하는데 관련된 영상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검색해서 보시면 카공족이라고, 왜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줄임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카일족이거든요. 날씨도 꽤 덥고 또 카페 소음이 일하는 데에도 꽤 많은 도움이 돼서 카페에서 일을 자주 하곤 합니다. 요즘은 더위를 피해서 카페를 많이 가긴 하는데 카페라는 공간 자체를 또 워낙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ASMR 사운드를 바이노럴 사운드라고 하는데 쌍이 효과라고 해서 어떤 음원의 위상차로 인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실제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효과를 뜻한다고 해요. 입체 음향의 스테레오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핸디형 녹음 마이크를 구매했어요.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비싼 장비들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저렴한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 제 방송을 들으시려면 일단 이어폰을 끼워주시면 훨씬 더 그 음원의 위상차를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왼쪽과 오른쪽에 그런 음향의 위상차를 조금 표현해 볼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의 오른쪽과 왼쪽 쪽을 따로따로 들려드리면 지금 어느 쪽으로 들리고 계신지 느끼실 거예요. 또 다른 쪽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들리실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양쪽 귀에서 이명이 들리듯이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음원이 심신의 안정을 주고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저는 우선 아까 얘기를 하다만 카페에서 자주 일을 하는 이유가 집중이 잘 되기도 하고, 우리가 카페에서 집중이 잘 되는 이유는 커피하우스 이펙트 이론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요. 사적 공간이지만 또 공적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공간 안에서 내가 동시에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그런 느낌들이 집중이 잘 되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만의 취향인 줄 알았던 그런 카페 소음이 실제로 집중력을 높이는 소리였다니 굉장히 신기하고요. 또 어떤 일상 속의 그런 소음들을 듣게 되면 이렇게 누군가가 면봉으로 귀지를 살살 닦아주는 듯한 기분이 드는, 저도 어린 시절에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약간은 긴장이 되지만 눈을 감고 엄마에게 귀를 맡길 때의 그런 느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바스락대는 소리가 귓가를 기분 좋게 이렇게 간지럽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귀를 파줄 때 엄마의 그런 다짐막한 숨소리가 들려왔던 그런 기억들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은 움찔거리고 좀 기분 좋게 소름이 돋는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귀를 만져주는 손길은 굉장히 묘한 나른함에 빠져서 스르륵 잠이 들었던 기억도 있네요. 이렇게 ASMR은 뇌를 자극해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원리를 일컫는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를 끝내고 누워서 방 안에서 불을 끄고 또 이런 ASMR을 듣다 보면 몸이 많이 노곤해지고 또 그 하루 동안의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ASMR을 듣다 보면 팅글이라는 거를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팅글은 그 기분 좋게 소름 돋는 느낌을 뜻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귀를 청소해주는 그런 컨셉의 영상에서 팅글을 자주 겪게 되는데요. 면봉으로 그렇게 살살 긁는 소리가 그런 팅글을 느끼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유튜브 같은 곳에 그 ASMR 영상을 정말 엄청난 장비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업로드하는 컨텐츠 제작자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늦게나마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부담도 되고, 또 그분들보다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나름 제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그런 청취자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고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이 잘안 오거나 또 심리적으로 어떤 압박감을 느낄 때 ASMR을 찾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좀 힐링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올려볼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성경 공부를 하는 콘텐츠로 묵상을 하고 어떤 주제를 잡아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런 콘텐츠로 제작을 해보려고 또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콘텐츠들을 올려보고 또 주제를 잡아가면서 천천히 좀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올려질지 아직은 여러분들께 결정해드리긴 어렵지만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그런 콘텐츠들을 올리고 싶은 게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소리를 통해서 어떤 공감을 할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드렸으면 하는 게제 목표이고요. ASMR 고요를 통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또 고요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ASMR 고요 파일럿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다음 편은 다음에 제가 컨셉을 잡는 대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ASMR 고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